Now you see me, now you don't. 한순간에 끌려끄는 마주함이 깜빡할 새 홀에 너의 시야 밖을 out of. 조금 듣고 듣는 책 멤버 내 목소리 내 목소리 Don't worry. Look at me, here I go. 시작해, steal the show. Watch me, come on, watch me. 긴장돼, 떨려도 every day. Get so come and go, and go. I'm laughing. Your eyes on me. 두 눈이 커진 thrill. 터져 나를 scream. 날 가둔 너의 dream. 눈을 떼지 마. So catch me if you can, boy. Now you see me, now you don't. Catch me if you can, boy. Now you see me, now you don't.